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에집트 아랍공화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공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서 10일 이 나라 대통령 아부둘 파타후 알시시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이번 테러 사건은 에집트 정부와 인민이 지향하는 안정된 사회건설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비열한 책동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강력하고 번영하는 에집트를 건설하기 위한 진선적인 에집트 정부와 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